좋은 삶의 의지를 다지며 내 입술을 깨물고 별 의미 없는 이기심은 잠시 잠을 재우고 사라진 가슴 속 열기 다시 일깨우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꿈의 길을 세워도 활짝 열린 대문도 내만 갖지 못하고 성공이란 둘레 속에 내 두 손을 채우고 의심 속인 의구심은 술로 가득 채우고 술에 취한 시기와 질투 집으로 돌려보내도 삶은 내게 대묻고 많은 모순을 캐묻고 정글 같은 인생 속에 평생 모은 재물도 내가 누울 관 속에선 의미가 없어 재밌고 향락에 빠진 정신 상태 다시 한번 다잡고 눈을 뜨니 친구도 그 누구도 내겐 없어 모래알 같은 허상 속에 난 그리 살았어 항와 유방 같은 대립 속에서 숨 쉬었어 앞만 보고 달리던 나는 어제 숨졌어 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갈래 기억들을 두고 갈래 사랑하는 내 전부여 그댄 기억해줘 그대 곁에 내가 실패 인생의 두 갈래 길 그 어떤 길에 들어서든 절대 주저앉게 자이였든 타이였든 허와실 그 사이 위태롭게 오고 가는 무락조 외줄 타기 욕심이 난무하는 가시뿐이 꽃길 세월의 기나긴 방랑과 정신적 꼬투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꿈의 숨바꼭지 수면 위로 드러나버린 나의 외적 과시 손에 쥔 걸로 운이 든 넓은 수평선이 저 바람 위에 날개 펼친 나는 왜 기러기 한번 살다 가는 삶이 왜 이리 피곤한지 여기저기 드러나는 욕망이라는 파편이 누구 하나 편히 쉬게 놔두질 않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행인 건 알지만 늘어나는 아주 많이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댄 가지마 이미 떠나고 없지만 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갈래 아픈 기억들을 두고 갈래 사랑하는 내 전부 봐도 재미가 없는 추억의 로봇 만화 그 천한 무적 주인공들은 어디서 살아가나 가진 것도 없이 난 이런 아이만 늘어가나 그댈 다시 만나 건네고픈 말이 너무 많아 성공에만 집착했던 내 자신을 잘 알아 노력 뒤에 어떤 돈에 캐나 그게 너무 달아 잃어버린 친구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부족했던 내게 이제 침묵만이 남아 홀연히 떠나